피곤해 벌써 봄이 왔네 꿈 같은 바람이 불어 곳곳에 여느 때와 다른 듯한 이 기분이 반가워 내일은 좀 다른 날이 되려나 어둠의 그림자 깊은 밤 왜 남겨진 달이 달이 밝아와 빛을 그리고 있어 내 몸에서 넌 밤만큼 욕조의 물이 미련이 돼 넘쳐흘러 한숨이 가득 그 공간을 채워 새벽에 찾아오면 혼자 남겨질 때면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 네가 왜 부러워 너와 나 나는 수많은 밤 나를 취하게 만들어 별이 빛나는 밤 다시 꽂힌 피가 따뜻한 공기 냄새가 날 감싸 달라진 거 없는 똑같은 일상이 반복돼 그래도 내일을 기다려봐 하루의 끝에서 이 자리에 나눴어 아니 난이 새도록 나를 그리고 있어 Do you want me to leave? No 난 그 자리 그대로 까만 밤 하늘에 가려 잠시 보이지 않는 거야 Love